놀리면 또 한 굽이 마주보고 한숨을 쉰다. 우리네 인생도 같은 거라면 나 혼자는 못 가요. 같이 갑시다. 바라보며 함께 갑시다. 한숨 돌리면 또 한 굽이 마주보고 한숨을 쉰다. 우리네 인생도 같은 거라면 나 혼자는 못 가요. 같이 갑시다. 바라보며 함께 갑시다. 둘이라